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영도의 첫자국을 새기신 56돌세 점에서 로마니아 사회주의당이 인터넷 홈페이지 뜨리꼴로로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 혁명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